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 새벽 금요일에 해당하는 순환의 날, 비애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환의 날, 비애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과거, 또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들까지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의 최절정의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의 구주로 정말 믿음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신 고난주간 금요일 십자가 고난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살펴봅니다. 그동안 많은 매년 박아론 목사님 자세하게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시간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작년 고난주간 또 박아론 목사님께서 주신 내용까지 다 추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금요일 새벽 1시경이 되겠습니다. 새벽 1시경.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50절 또 마가복음 14장 46절 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 즉 목요일 밤 10시 30분경에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를 마치셨죠. 그리고 밤 11시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 1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바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수님이 붙잡힘으로부터 순환, 비애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결박당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셨다. 이때가 새벽 2시경이죠.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서 작년 바가바람 목사님은 추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삽입해 주셨습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이 끝날 때쯤, 안나스의 신문이 끝날 때쯤, 즉 새벽 3시 직전에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가 1차 부인, 2차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1차와 2차 부인은 안나스 뜰에서 했다. 새벽 3시 직전이죠. 세 번째로 이번엔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새벽 3시경이죠.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57절, 또 마가복음 14장 53절, 누가복음 22장 54절, 또 요한복음 18장 24절,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당시의 타락상을 알 수가 있죠. 시대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있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함께 있는 타락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차 부인 후 1시간 후인 새벽 4시경 이 가야바들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3차 부인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부인은 안나스의 뜰에서 새벽 3시경이었고 1시간 후인 새벽 4시경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마지막으로 부인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바로 이때가 새벽 4시 30분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새벽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말씀을 또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그 죄의 미끼에 걸려들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1차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새벽 4시 30분 이후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때 함께 의논해서 사형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끼리 사형을 일단 명하고 이 당시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허락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바로 그 장면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1차 신문을 또 받게 되십니다. 이때가 새벽 5시경이다. 새벽 5시경.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2절, 또 마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 또 요한복음 18장 28절,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가로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순간 가룟유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 순간 가룟유다가 자살하게 돼요. 새벽 5시경이죠. 예수님보다 11시간 먼저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다시 헤롯 왕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헤롯 왕. 이때가 새벽 5시 30분경이죠.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복잡한 정치 구조죠.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관할하지만 또 갈릴리는 헤롯에게 뛰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여덟 번째로 헤롯에게 왔던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이때가 새벽 6시경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우리는 충분히 자고 이 새벽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목요일 금요일 새벽 아침 동이 틀 때까지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수많은 순환과 피해를 당하신 새벽이죠. 이때 또 바가오람 목사님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새벽 6시경에 이때 로마 병정들에게 1차로 갈대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대 채찍질, 이게 1차, 2차 나뉘어서 두 번 맞으셨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때 로마 병정들에게 1차로 갈대 채찍질을 당하셨다. 새벽 6시경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채찍질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1차로 채찍질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때려서 놓기 위해서. 때리고 놓으려고 1차로 채찍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같은 관련 구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분명 이때의 채찍질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채찍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채찍질해서 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투성이인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뉘우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놓아주려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아홉 번째입니다. 이어서 빌라도의 2차 심문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이때가 새벽 7시경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백성들에게 묻고 놓아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관련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6절 또 마가복음 15장 15절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또 요한복음 19장 16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대와 몽둥이로 2차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 나누어 또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놓아주려고 때렸고 이제는 진짜 사형수가 되어서 제대로 채찍질을 또다시 맞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차 채찍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 군병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희롱을 받게 되죠. 사형수들이 받는 그 모욕과 희롱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받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11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때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 또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 또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9절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 세워진 십자가, 이때로부터 오전 9시, 이때부터 12시 사이에 예수님은 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암흑이 깔렸고 예수님은 이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3시간의 침묵에 관해 마가복음 15장 33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후 오후 3시쯤 한꺼번에 나머지 네 말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총 일곱 말씀을 하신 것이죠. 12번째로 결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후 3시 직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각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는 해 지기 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질 무렵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죠. 오후 6시부터 날이 바뀌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시체를 치우는 관습에 따라 오후 6시 전에 장사가 된 것이죠.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십자가의 무게로 우리는 그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올려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걸머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십자가의 무게 이상 온 억조창생의 죄의 무게에 억눌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어떠한 형벌인가? 백주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바로 죄 가운데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송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누구나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억조 창생의 온갖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악들을 다 대속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법 십자가형을 택하여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쓰신 것이죠. 또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은 죄악으로 향했던 우리의 손과 발에 대한 형벌의 대가였습니다. 또 창으로 찔린 옆구리, 옆구리는 심장, 마음이 있는 곳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죄에 대한 형벌 대가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 낱낱이 꺼내어 다 떠올리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찬송가 519장 1절 4절을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